나서야 그만 눈앞에 있어도 보고 싶어지는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할까 정리가 안 되지 어느 순간 내 고개 움직임 너인 걸 알게 되니까 No, you turn right and turn left 매일 빙빙 도는 나 마주치면 좋아지는 기분 넌 내 바이오 리듬 뱅뱅 돌려 말하지만 마음은 꼬여 있지 않은 너무 아름다운 나 또 너를 바라본 나 지금 내 너를 생각하면서 oh. 집 앞에 누가 있게 할 말 있어 지금 끝이 없는 너라는 길을 두고듯이 뛰어가서 오늘은 또 안아줄게 멈출 수 없는 계절 가득 Your love in my head 넌 달콤하게 나의 눈에 띄네 yeah, 안 지워지네 지금 너가 들어가 내 눈에는 명량 초과 boom, boom. 너무 아름다운 너 또 너를 바라보는 나 지금 내 너를 생각하면서 oh, 집 앞에 뿅할게 할 말 있어 지금 끝이 없는 너라는 길을 두고듯이 뛰어가서 오늘은 또 안아줄게 멈출 수 없는 계절 가득 oh oh.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everyday boom boom 너 때문에 boom boom you got me like boom boom boom boom yeah boom boom boom boom everyday boom boom 너 때문에 boom boom you got me like boom boom boom boom Bum, bum. 어제는 너도 내일은 나도 같은 마음 같은 시선이길 언제나 함께하길 나 뺏긴 없는 세월 너와 함께면 시너지 몇 배럴 그러니까 나는 너는 내게 대입해 우리라는 답으로 사랑해 보신 말겠지 아름다워 아름다워 Come on baby Bum bum bum bum bum bum bum bum bum 멈출 수 없는 Boom, boom, yeah, boom, boom, boom, boom.